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대변인 성명, 미국과 남조선 당국의 북비핵화 궤변은 조선반도 비핵화의 전도를 더욱 험난하게 만들 뿐이다를 7일 러시아, 중국, 일본, 볼가리아, 볼스카, 도이출란드, 미국의 신문, 방송, 통신들과 인터넷 홈페이지들이 보도했습니다.